창한 이 봄날 북과 남 해외의 7천만 오원교리가 평양의 하늘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의 금문자로 빛날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돌이켜보면 조선노동당이 역사적인 첫 당대회를 연 때로부터 7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성스러운 연륜에는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주체조선의 영웅적 신화를 창조하며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향대해온 자랑찬 역사가 깃들어 있고 나라의 통일과 민족 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공명중대한 노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여 우리 민족의 대단합을 힘있게 추동하여온 불멸의 로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통일의 미아리 방송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맞으며 당대회들과 더불어 지나온 연대들의 아로 새겨진 조선노동당의 애국애적의 고룩한 발자취를 온 열애와 함께 감히 깊이 돌이켜봅니다. 방송 특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애국애적의 거룩한 연륜을 아로새겨온 조선노동당. 조선노동당의 역사는 조국통일운동에서 시정일관 하나의 조선노선, 통일노선을 견지하고 민족의 자주정신과 민족 대단결 입장에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여 온 위대한 역사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끝장낸 우리 결의의 가슴가슴은 해방의 감격으로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환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인하여 민족이 둘로 갈라지는 비극이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이날부터 민족 분열의 쓰라린 아픔이 시작되었고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외세에 의한 국토량단과 민족 분열로 조성된 해방 후의 정세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전반적 조선혁명에 대한 용도를 확고히 실현하시기 위하여 피어린 항일전장에서 쌓이고 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지체 없이 당 창립대회 준비 사업에 착수하시었습니다. 며칠씩 밤을 지새우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일꾼들이 잠시나마 휴식하실 것을 말씀 올리면 그이께서는 산에서 잠을 모르고 싸웠는데 세조국 건설에 초석이나 든든히 다져놓고 휴식하자고 하시곤 하시었습니다. 해방 후 그처럼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정력적으로 사업하시어 당창건 준비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진행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 창립대회를 앞둔 10월 5일 예비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당시 소집되었던 예비회의에 대해 당창건 사적관 관장 권미림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비회의에서는 북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창립 문제가 토의되었습니다. 참가자들 대다수가 이 문제를 적극 지지 찬동하였지만 일부 사람들은 서울에 당중앙이 있는데 무슨 당중앙을 또 내오는가고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당이란 정파분자 정치적 야심가들이 해방이 되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음모적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이었는데 이런 당 아닌 당이 두 개나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가 강점한 남조선에 당중앙을 두고서는 전반적 조선혁명을 지도할 수 없으며 따라서 모든 조건이 유리한 북조선에 당중앙 지도기관을 내와야 조선혁명을 힘있게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서울에 있는 두 개의 당이 저마다 자기파가 당중앙이라고 자처하면서 파벌 싸움을 일삼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가 서울 중앙을 지지한다면 이것은 공산주의 대열이 분열을 조장시키는 것으로 된다고 표시하셨습니다. 북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내어대 대하여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이룩하신 당조직 건설 경험과 조국 광복의 10대 강령에 밝혀진 원칙들을 해방 후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발전시킨 정치 노선과 조직 노선을 천명하셨습니다. 대회 첫날인 10월 10일 당중앙 지도기관으로서 북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가 결성되고 우리 당의 창건이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차 대회로 기록된 당 창립대회. 그것은 주체 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하여 우리 조국을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독립 국가로 일도세울 수 있는 향도적 역량이 마련된 뜻깊은 대회인 동시에 전국적 범위에서 조국 통일운동을 선도해 나갈 위대한 당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 대회였습니다. 조선노동당 제2차 대회가 열린 1948년에 조선혁명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약 2년 반, 노동당 창립대회로부터 약 1년 반 동안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인민정권을 공급화하고 인민경제를 부흥 발전시켰으며 혁명 무력을 종교적인 혁명 무력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공화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은 비할 바 없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미제의 민족 분열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 노동당과 우리 공화국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됐습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 침략자들은 우리 조국의 절반 땅을 제놈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 목적으로 괴뢰 정부를 조작하려는 책동을 공공연히 감행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재패를 꿈꾸고 있던 미국은 국제협약들을 난폭하게 짓밟고 조선 문제를 유엔에 끌고 갔으며 제놈들의 고수기들을 발동하여 남조선에서 단독 선거를 실시하고 괴뢰 정부를 조작할 때 대한 비법적인 규율정을 강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하여 우리 조국당에서는 국토량단과 민족 분열이 고정화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당의 새로운 전략 전술적 방침과 투쟁 과업을 제시하기 위하여 당제 2차 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8년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북조선 노동당 제2차 대회를 여시고 북조선 노동당 제2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와 모든 힘을 민주기지의 강화와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하여라는 역사적인 결론을 하셨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을 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 노동당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 원칙과 비밀투표 방법에 의하여 최고입법기관을 전 조선 쪽으로 선거할 것을 주장한다는 것과 인민의 최고입법기관은 민주주의적 헌법을 채택하고 우리 인민을 민족적 융성과 행복의 길로 인도할 진정한 민주주의 인민정부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 조선인민 자신이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오직 외국 군대가 철거하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등의 조국통일 방침을 제시하셨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우리 인민이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해결할 충분한 능력을 가진 슬기롭고 용감한 인민이므로 북남 조선인민이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한결같이 떨쳐 나선다면 반드시 자기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제시하실 수 있는 독창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침이었습니다. 2차 당대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당면하게는 미제 침략자들이 감행하려고 하는 남조선 단독 선거를 조직 파탄시켜야 하며 이 고적적인 투쟁에 전체 민을 조직 동원하기 위하여 남북조선 정당 사비단체 대표자 연속회의 소집을 적극 추진할 때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 밑에 열린 4월 남북연속회의는 비록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를 비롯한 각이한 정치 세력과 각계각층이 민족 공동의 위협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든지 단결할 수 있으며 북과 남이 화합하고 온 민족이 단결하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 역사적 회합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김일성 고급당학교 교수 박사 방성산, 부교수 리경철 선생들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에 바로 이 모란봉국장에서 그 위대한 수령님의 그 직접적인 발기에 의해서 우리 당 역사의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깊은 연속회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 모란봉국장에서 연속회의를 열도록 하셨습니다. 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 사람치고 이 평양의 모란봉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조국이 해방된 후 이 모란봉 기슭에 새로 건설한 모란봉 국장에서 연석회를 열면은 남쪽에서 온 대표들도 풍치스러운 모란봉을 바라보면서 민족이 궁지와 전엄 그리고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이라고 결시하셨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장을 꾸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북연석회의 성격에 맞게 회의 주석단 배경에 조선 지도를 그럴 때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해외 참가자들이 우리나라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이 연결된 하나의 강토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지도를 걸 때 이 우리나라의 형태가 서로로만 나타나게 이렇게 그리지 말고 우리나라의 큰 산과 그리고 큰 강, 벌들이 나타나게 잘 만들 때 돼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형태가 나타난 이런 조선 지도를 보면 해외 참가자들이 우리나라가 하나의 지맥으로 연결된 불가분리의 강토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헤어져 살려야 살 수 없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할 수 있으며 또 우리 조국과 민족을 둘로 갈라놓으려는 미제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깊이 간직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그때 진행된 뜻깊은 4월 남북연석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 정치정세라는 이런 역사적인 보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우리나라에 조성된 정치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조국이 자주적 평화통일 방침을 천명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운동 역사에 또렷이 기록된 4월 남북 연석회야말로 사상과 정견, 주의 주장이 서로 달라도 민족 대단결의 기찰에 온 결의가 굳게 뭉치면 조선민족은 어떤 매세의 간섭도 없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우리 당이 확고한 입장과 우리 민족의 굳센 의지를 온 세상에 힘있게 가시한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네. 그때 진행된 이 4월 남북연석회의에는 그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을 비롯해서 남조선의 우익 정객들까지도 거의 다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예. 완고한 민족주의자였던 김구 선생까지도 남북연석회에 참가하고 나와서 이 위대한 수령님이 민족 대단결 사상과 숭고한 민족에 크게 공감하였으며 민족의 통일과 단합을 위해서 한번 봐줄 것을 굳게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이 세심한 지도 밑에 진행된 남북연석회의는 반미 국익의 기치 밑에 전조선적인 통일정부를 세우려는 북과 남의 각계각층 대표들이 뜻깊은 대회합이었으며 미제와 남성 괴뢰들이 단선, 단정을 반대하는 거적적인 투쟁으로 온 나라를 불러일으키는 뜻깊은 계기로 되었습니다. 그 후 조선노동당은 당지의 3차 대회에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고 그 관철투쟁으로 온 민족을 불러일으켰으며 당지의 4차 대회와 제5차 대회에서 전민족적 의사가 반영된 조국 통일 방침들을 연이어 내놓고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두개 조선 조작 책동에 대처한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조국 통일 5대 방침을 제시하여 그들의 영구 분열 책동을 짚으셔 버렸습니다. 또한 당제 6차 대회에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의 제시로 통일국가의 휘황한 전모와 그 실현 방도를 온 결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조국 통일을 위한 조선노동당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해 1990년대 초에 조국통일보민족연합이 결성되고 1991년 12월 북남 고위급 회담에서는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는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 뜻밖에도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고 제재와 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는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 책동과 자연재해까지 겹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속에서도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 용도 밑에 독창적인 선군 정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수호전을 힘있게 벌려 나감으로써 강성국가 건설과 조국 통일의 토대를 더욱 굳건하게 닦아 놓았습니다. 조선노동당이 펼친 위대한 선군 정치가 있어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었고 분열사상 처음으로 역사적인 평양 상봉으로 6.15 자주통일시대가 펼쳐지는 극적인 사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함성이 온 삼천리를 진감하는 가운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하늘길, 땅길, 바닷길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민족공조의 통일대하가 도도히 흘렀던 그날의 감동 깊은 화폭들을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위원 장금숙은 이렇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온 남조선 땅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와 칭송의 열풍으로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제가 2002년 8월 서울에서 진행된 8.15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했을 때였습니다. 대회장은 북가남의 대표들과 서울 시민들이 한데 올려 부르는 6.15 자주통일고와 통일노래로 찬음 쳤습니다. 여기 사진에도 있지만 그때 저와 자리를 같이했던 남조선의 한 여성 국회의원은 이런 꿈같은 현실은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마련해 주신 6.15 선언의 덕택으로 펼쳐졌다고 하면서 지금 이남인 민심은 한결같이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로 쏠리고 있다. 이남민중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서울에 오실 날만을 고대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서울에 나오시오. 서울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시면 그날이 바로 통일이 되는 날이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나도 힘껏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서울의 한 경기장에서 북남 축구 선수들이 통일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선수들과 남측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서자 수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일어서서 경기장이 떠나 할 듯이 조국 통일 구호를 외치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서울의 한 여성 대학 교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6.15 선언을 마련해 주시어 막혔던 바닷길, 하늘길, 땅길이 열리고 오늘과 같은 희한한 현실이 펼쳐졌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은 6.15 선언이 밝힌 길을 따라 반드시 통일을 이룩할 것이다. 지금 그날이 보이는 것만 같다. 참으로 7천만 견해에게 평화와 통일의 리정표를 마련해 주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로고와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영원히 군문자로 알아새겨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심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온 민족이 한결같이 우러러 칭송하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크나큰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으로 해서 가슴 뜨거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민족 대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해온 조국 통일운동에 차랑찬 연대기들은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민족 대단결 사상과 로선의 정당성, 그 불패 위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였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역사는 조국 통일 위협 수행의 굳건한 담보와 미래를 열어놓은 승리의 역사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 놓으신 통일의 국 유산은 분열된 삼천리 강토에서 혼결의가 힘을 합쳐 더욱 부강하고 번영하는 통일 강성국가를 일떠세울 수 있는 영혼 불멸할 기치며 만연 토대입니다. 또 한 분의 졸세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국 통일 위협 수행의 위대한 계승자로 조국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신 것은 우리 민족이 받아하는 최상 최대의 특전이며 대행운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 통일 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며 졸세빈들의 순간 뜻을 받들어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반드시 실현하시려는 것은 경례하는 원수님의 초리 신념이며 의지이십니다. 오늘 조선노동당은 나라와 민족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시며 저국의 자주조 평화 통일을 위해 온갖 심혈과 노고를 기울이시는 경려하는 온스님의 의지를 구현하여 온 교례를 저국 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경려하는 온스님을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로 높이 모시고 맡고 보낸 지나온 나날은 역사의 온갖 도전과 반통의 세력의 방리책 등을 짚으시고 저국 통일운동을 존재시켜온 나날이었으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모시어 저국 통일의 날은 멀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다듬게 한 나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을 노린 북침전쟁 연습이 남조선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군사적 대결 상태로 격화되는 조선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고 있는 속에서 나라와 민족의 안전이 수호되고 조국 통일운동이 힘차게 전진할 수 있은 것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용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체 조선민족은 경의하는 원수님을 조국 통일운동의 진두에 높이 모신 것으로 하여 조국 통일 위협의 승리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온 교리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의 거미한 풍물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용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나가는데 조국 통일의 새날을 앞당기고 우리 민족의 휘황한 미래를 열어가는 참된 길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며 평화를 바라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온 교리가 굳게 뭉쳐 반전 평화 조국 통일 운동을 과감히 벌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유산인 조국 통일 3대 헌장과 6.15 북남 공동선언이 있고 조국 통일의 구성이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조선 노동당은 조국 통일 위협의 전국적 승리를 반드시 안아올 것입니다. 북과남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모두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조국 통일 노선을 높이 받들어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거적적인 통일 대진군을 힘차게 벌려 나감으로써 이 땅 위의 통일 강성 국가를 반드시 일도 세워 나갑시다. 지금까지 애국의 적의 거룩한 연륜을 아로새겨온 조선 노동당, 이런 제목으로 방송 특집을 보내드렸습니다.